장목 홧김에 동정을 살피러 나오는지 허허 저거리나 물색 모르는 저거린 안심 없는 저거린 남은 보중은 성내 성내라 소원문을 못 들었나 내 심수 불길하야 남동녀 따라다 그 목같이 길러니 해여공경으다가 넣어두어 명예경락이 되었느니 무슨 정의 동양 동양은 내 의서가소 의서가 이가라 해도 잘 몰라 이가라니 어떤 이가여 성안성에 많은 이가 어떤 이가 줄래가 알아 이가라면 이걸린다 차례는 성만 있고 이름은 없는가 늙은이 망령여 우리 장모가 망령여 장모가 영영 모르다 우원이 큰 성경을 읽었니 서울 삼층 동산은 출장을 한군 이목력 그래도 자네가 날 몰라 자네가 나를 몰라 왔구나 사부왔네 왔구나 왔구나 우리 사부왔어 왔구나 우리 사부왔네